조선노동당 창건 71돌세의 즈음에서 체스코, 단마르크, 스위스에서 경축 모임이 9월 30일과 10월 1일에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창건 71돌세의 즈음에서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9월 30일 뷰레틴을 발행했습니다.